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런던 포커스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이너스입니다. 예, 저는 보노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슨 특별한 일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저희는,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정말 그 처음으로, 네. 태평양을 건너온 진짬뽕이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아, 진짬뽕! 그동안 그 한국에서는 짬뽕이었던 진짬뽕을 드디어 한국에서는 네. 짬뽕 전쟁이라고까지 네. 하는 뭐 몇 가지 그 유명 브랜드 있었잖아요. 네. 갓짬뽕도 있고요. 네. 뭐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들어왔는데 캐나다에요. 유독 정말로 그 소문이 자자했던 네. 진짬뽕만 없어서 캐나다에요? 예.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뒤늦게 저희는 맛을 봤는데 네. 큰 일이었어. 저희한테는 큰 이벤트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그 지인들도 그렇고 네. 뭐 이제 들리는 뭐 소문에도 네. 진짬뽕이 가장 맛있다. 네. 그래서 짬뽕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진짬뽕이라는 얘기를 정말 귀가 따갑게 들어왔는데 네. 그간 뭐 캐나다에 들어온 다른 이제 브랜드 짬뽕 다 먹어봤는데 네. 솔직히 오래 기다렸어요. 진짬뽕이 언제쯤 들어올까? 근데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짬뽕 라면 좋아하세요? 아니요. 특별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네.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것들은 좀 한 번씩 좀 먹어보려고. 근데 아무래도 좀 늦죠? 네, 그래서. 그렇죠. 참고로 그 진짬뽕이 저희 집에서 간 건 아세요? 예, 정말 귀하게 얻은 거라서. 네. 근데 먹었습니다. 제가 토론토 가서 사온 건데, 참고로 토론토에서는 예. 그 진짬뽕이 어디서 나온 거죠? 오뚜기. 야, 오뚜기죠? 예. 오뚜기 라면이 행사를 해가지고, 두 봉지 사면 한 봉지 더. 토론토는 뭐, 굉장히 빨리 들어왔을 거예요. 네. 여기. 그래서 진짬뽕이랑 예. 진짜장이랑 진라면을 사왔거든요. 예. 네. 맛은 있는데. 네. 어떠셨어요? 한 서너 가지 짬뽕 되죠? 지금 나온 것들이. 네. 예, 근데. 되죠. 이제 진짬뽕까지 다 먹어본 상황에서 네. 평가를 하자면, 다 그래요. 다. 거기서 거기. 실망하셨구나. 실망이 아니라 그냥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입에는. 뭐 특별히 뭐가 더 맛있는 건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까지는 짬뽕 라면은 오징어 짬뽕이죠. 예. 예, 오징어 짬뽕이 최고였는데, 진짬뽕이 좀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더라고요. 뭐, 첫 번째는 일단 건더기가 되게. 그건 그래요. 크고 네. 많고, 그죠? 예. 예, 그게 좋았고, 그리고, 뭐랄까. 너무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요즘에 나온,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다른 짬뽕들은 예. 되게 자극적이더라고요. 제가 먹었을 때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좀 짬뽕 라면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맨 마지막에 그 불맛 나는 유성 스프 집어넣는 네. 게 그게 짬뽕 다 똑같아요. 그거 이렇게 맨 마지막에 껴져서 먹어보면 네. 뭐 그 맛이 그 맛이고 해서 근데 그거 말고 저는 그 약간 뭐랄까 요즘에 한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맛이 네. 약간 캡사이신 맛 같은 그런 되게 네. 강하게 쏘는 그런 맛이 되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또 한국에서 유행한 것도 몇 개 있잖아요. 저는 엑소 짜장 이런 것도 먹어봤거든요. 예. 그런 것도 먹어보니까 엄청 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매운 게 고춧가루, 고추장 맛으로 매운 게 아니라 진짜로 자극이 되게 센 그런 맛 있죠. 되게 세게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예.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짬뽕은 좀 덜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그것도 셀 것 같았는데 예. 다른 여타의 짬뽕 라면보단 좀 조금 더 순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참고로 그 토론토에 파는 진짬뽕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예. 한국 버전이랑 토론토 버전 둘 다 먹어봤어요. 아, 짬짬뽕을요? 네. 아, 차이가 있던가요? 네, 차이가 있어요. 잘 보고 사야겠네요, 그러면. 어디 건지? 아마, 아, 여기서 사는 거는 예. 다 여기 수출용으로 들어오는 걸 거고, 아마 아, 예. 저는 또 한국에서 또 따로 받아가지고 짬짬뽕을 예. 먹어봤거든요. 예. 한국에서, 한국 마트에서 파는 거. 아, 예. 예. 그 두 개가 맛이 좀 달라요. 뭐랄까,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게 조금 더 맹맹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예, 외국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면. 예. 한국에서 먹은 게 더 간이 착착 감기더라고요. 아, 그럼 제가 그걸 먹어서 좀 약간. 근데 그저, 다들 맹맹한 건 아니고 둘이 예. 굳이 비교하자면 그랬던 거고. 예. 저는 여기 것도 그래서 되게 만족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한 게 짬뽕 전쟁 전에는 짜장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래서 예, 제가 뭐... 짜왕이 맛있다고 해서 아, 그것도 네. 어렵게 뒤늦게 런던에 들어왔을 때 네. 정말 부푼 꿈을 안고서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짜파게티로. 짜파게티 못 미치는구나 이게. 이게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시끌시끌할 만한 그런 맛이 아닌데라고. 네. 저도 이번에 그걸 먹어보고 예. 역시 그래도 오징어 짬뽕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아, 저는 짬뽕 라면을 뭐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는 라면은 지금 뭐 단종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국에서 먹어봤던 거니까 그 삼양에서 나온 건데. 삼양라면 골드라고 있었어요. 예, 알아요. 삼양라면 유명하잖아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거. 어렸을 때인데 네. 그것도 나름 또 해물 들어가고 짬뽕 라면 아닌가요? 그죠? 뭐 라면이죠. 삼양라면이니까. 근데 골드니까 좀 약간 그 좀 저는 건더기나 이런 게 더 풍성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 그것도 아마 좀 아, 해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좀 그 짬뽕 라면 같은 좀 그런 류였던 것 같은데 전 그거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그 삼양라면도 계속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골드가 단종이 너무 빨리 된 게 그래서 가끔 네. 네이버나 이런데 네. 검색을 해보곤 해요. 근데 삼양라면 골드요? 저랑 같은 그 추억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꽤 네. 계세요. 막 그 뭐 지금 구할 순 없지만 그래도 네. 옛날 그 뭐 생각하시면서 맛있다고 네. 막 뭐 그냥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부터 뭐 라면이야 또 종류별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네. 그래도 기억 남는 건 그거랑 뭐 장수면 정도. 아 장수면 저도 기억나요. 그냥 옛날에 네 그게 정말 추억의 라면 맛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 장수면이요? 두 가지가 전 네. 장수면은 이름만 기억나고 특별히 뭐 그런 건 안 나요. 네. 기억은 안 나요.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삼양라면을 그전엔 제일 좋아했고 네. 삼양라면 삼양에서 나온 라면은 삼양라면을 좋아했고 네. 농심 거는 안성탕면을 저는 안성탕면이 사실 좀 뭐랄까 좀 싼 라면이잖아요 사실 싸고 좀 예. 뭐랄까 고급 라면은 아닌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제 입맛에는 그게 맞더라고요. 지금도요? 지금도 안성탕면 좋아해요. 예. 그리고 옛날에 쇠고기 라면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여기서 확실히 캐나다에서 라면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맛이 다르잖아요. 아, 맞아. 네. 그것도 주제 토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물 건너서 오는 그 한국 물론 뭐 수입 아니 수출용으로 만드는 것들 차이가 너무 커서 사발면부터 시작해서 그 맛의 차이가 그럼요. 그리고 네. 그 파는 곳마다 여기는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여기는 메이드 인 어떤 데는 메이드 인 USA, 예, 또 어떤 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예. 그래서 가격도 다르고 같은 제품인데 파는 곳마다 다 다른 걸 예. 다른 원산지 걸 팔아서 살 때 진짜 잘 주의해서 보고 사야 돼요. 저희도 라면 고를 때마다 그거는 제조된 날짜랑 예. 맞아요. 이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도 한국 거랑 여기 그랑 또 다른 것 같, 맛이 다르더라고요. 메이드 인 예. 코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아, 수출용은 예. 또 따로 만드나 봐요. 아.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제 런던에서 진짬뽕을 맛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 허니버터칩이 한창 유행이었을 때도 저는 그건 아직 못 먹어봤어요. 뭐 드셔보셨어요? 그거는 좀 빨리 먹어봤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안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는 이제 이웃집에서 아, 한국에서 배송받은 걸로 와. 받으셨는데 네. 그거 한 봉지를 주셔서 아. 저는 그 왜들 열광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 그래요? 맛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유사품은 근데 허니 버터칩은 안 팔지만 유사품은 예. 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사 먹었는데 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맛이 허니 버터 맛이더라고요. 아, 처음에 몇 번은 괜찮은데 계속 먹다 보면 좀 질리고 물리는 아, 예. 맛이죠. 어. 예,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간혹 이렇게 한국에서 히트 상품이 나올 때는 교민들은 궁금해하고 네. 이게 또 이게 보통 입소문이 아니라 뭐 허니 버터칩이나 뭐 진짬뽕처럼 아니면 짜왕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메가톤급의 입소문이 들려오면 네.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뭐 먹어보고 실망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요즘은 또 허니버터칩 다음으로는 뭔가 또 뭔가 있지 뭐 안 나요? 초코파이 같은 건데 뭐 맛이 뭐 바나나 맛이 아 하여튼 그것도 뭐, 먹어봤어요 저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저는 못 먹어봤는데 그게 이게 열광을 할 정도의 퀄리티인가요 맛이 아니요 아니죠 그냥 예 네,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맛은 뭐 저는 워낙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예 회사에서 알바들 풀어서 그렇게 입소문을 조장을 하는지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그건 또 그 초코파이가 또 얼마나 달라졌길래 그 안에 마시멜로 대신에 그 아 바나나 향이 났던가 저는 초코파이 말고 예 바나나 맛 몽쉘을 먹어봤거든요 아 몽쉘이 훨씬 맛있죠 예. 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뭐 런던에 살면서 뭐 어떻게 보면 비엔라면 비엔데 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네. 뭐 몇 달, 1년까지도 늦게 예, 그런 신문물을 접하게 되는 이런. 근데 초코파이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제가 아 런던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혼자 살 때 예. 제가 원래 이제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그런 군것질을 많이 안 하는데 예.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서 과자나 빵 같은 걸 많이 사 먹었는데 예. 제가 초코파이 종류를 좋아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런던에서 제가 초코 그때 저는 중국마트를 안 다니고 그냥 뭐 월마트나 아니면 이런 데 다녔었는데 그런 데는 초코파이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초코파이랑 되게 똑같이 생긴 빵 과자가 있더라고요. 예. 혹시 아세요? 캐나다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 무슨 휠이었는데 뭐 그런 거였는데. 예. 저는 그걸 초코파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 여기 초코파이가 있구나. 역시 이게 독창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그런 거구나. 예. 그래서 사서 먹어봤는데 예. 맛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 되게 실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예, 근데 진짜 생긴 건 똑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생긴 똑같이 만들고. 예. 그런데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겠죠. 그 북미 네. 쪽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초코파이가 있듯이 이제 북미 사람들한테는 이제 모양은 달라도 거의 뭐 국민 파이라고나 네. 할까. 하여튼 뭐 그런 게 트윈키라고 있잖아요. 트윈키요? 예, 길게 손가락 모양으로 두 개씩 들어가 속에 네. 크림 들어있는. 네. 그게 여기서는 거의 뭐 초코파이급으로 그렇구나. 역사도 길고 그래서 다이아드 보면 나오지 않나요? 원 보면 그 모르겠어요. 아 예, 그 사 먹는 그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트윈키라는 게 있고 트윈키도 많이 먹었던 거 괜찮아요. 트윈키도 근데 오히려 과자나 이런 뭐 빵 과자는 네. 우리나라 퀄리티를 따라갈 수가 없죠. 한국. 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한국이 훨씬 맛있고. 그럼요. 예.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 제가 말씀드린 트위키나 이런 거를 어떻게 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잡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네. 예. 그, 한때 그 수소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예. 수소 포장해가지고. 예. 봉진이 2만원 되고 되게 조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예. 것 때문에 외국 과자를 사, 그 직구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파는 그런 가게들이 유행했었는데. 예. 그런 데서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병행 수입으로. 그런 거, 그, 인증해서, 뭐, 블로그에 막 올라오고, 네. 요즘도 보이더라고요. 딱 직구해서 그렇게. 직구하고는 아니죠. 아니, 예. 요즘에도 그런 가게들이 계속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되게 유행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 과자들 이렇게 막 사와서 이렇게 낱개로 살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팔았던 게. 예. 근데 솔직히 한국 과자가 맛있어요, 맛은. 아, 그럼요. 여기 뭐, 트윙크에 비할 게 아니죠. 그거, 그 얘기, 지난주에 재밌게 들은 얘기가,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테러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근데, IS 추종자. 그, 다행히, 런던, 그, 다운타운에 있는, 거기를 뭐, 표적으로 삼고서 이동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택시 있잖아요. 네. 그 택시 운전사가 네. 당시 구사일생으로 그 차 안에서 폭탄이 터졌음에도 네. 정말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해서 네. 근데 어저께인가 런던 프리 프레스하고 독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경찰이 그 용의자 사살하는 물론 그게 가장 큰 주 목적이고 네. 그걸 확실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또 처리가 됐고요. 네. 그런데 정작 그 차 안에서 그 폭탄이 터졌던 그 차 안에 같이 있었던 자기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아.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렇겠네요. 뒷좌석에 앉은 그 친구만 사살하는 데만 지금 신경이 집중돼 있으니까. 앞에 무고한 시민이 타고 있었는데도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근데 먼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용의자가 뒤에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만 어떻게 또 꺼낼 수도 없는 거고. 아 근데 진짜 그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긴 하네요. 바로 정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앉은 채로 이제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꺼내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때 터졌대요. 너무나 예, 그 뒷좌석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몸을 숙이지 않은 채였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딱 몸을 숙였을 때 폭탄이 터져서. 근데 또 웃긴 거는 폭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뒷좌석에서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친구도. 그걸로 폭탄으로 죽질 않고. 그러니까. 경찰 총에 맞아서. 이거를 죽고. 다운타운으로 가져서 터뜨렸던들. 예. 무슨, 예,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지, 뭐. 잠꾸 갔던 가방 정도만 불에 타는 정도로 끝났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정말, 큰 테러를 생각해서 공들여서 수제 폭탄을 만들었으면, 그리고 그게 택시 안에서 터졌으면 택시 자체가 완전히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경미한 부상만 입고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네. 그것도 참 그 택시 기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럭키한 거네요 진짜 운이 좋았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런던까지 와서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 정도 화력에 또 그것도 참 웃지 못할 좀 에피소드가 될 뻔했네요. 좀 그 운전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본인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또 빨리 조치라도 글쎄요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 게 뭐 현명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도 타고 있는데 그냥 막 뒤에서 총 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진짜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네. 것 같아요. 조만간에 런던에 헐리우드 대스타가 방문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잘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아, 전 잘 아는 배우인데. 이드리스 엘바라는 흑인 배우예요. 네. 영국 배우인데. 네. 보니까 작품은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아마 요즘에 이런저런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건 같아요. 근데 차기 제임스 본드로도 흑인이면서도 아, 정말요? 예, 흑인임에도 와. 차기 제임스 본드를 유력하게 거론이 됐던 배우거든요. 근데 런던에 이번에 와서 뭐 다른 행사가 아니라 그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주최하는 그 폐질환 연구에 관한 무슨 행사가 있는데 거기 게스트로 참여를 하는 모양이죠. 본인도 천식 때문에 네. 크게 고생을 했다고 해서 아마 그 얘기 자기 이제 본인의 과거 얘기도 들려주고 또 연구 필요한 뭐 그런 기금 이제 모금이나 이런 활동에 좀 도움이 네. 될까 하고 오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런 좋은 행사의 취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건 뭐 1인당 250만 원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 근데 다 좋은 연구비 뭐 충당에 뭐 그게 목적이 아닐까요? 근데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네. 워낙 대스타다 보니까 네. 글쎄요, 좀 여유 좀 되시는 분들은 가서 헐리우드 스타랑 사진도 같이 찍고 사인도 네. 받고 하면서 그 정도 값은 충분히 또 아, 좋은 일에도 써 쓰고 아 예 좋은 물론 저 하는 거는 예. 좋은데 아 물론 저는 아니고 좀 여유 되시는 분들 네 1인당 250불이니까 8명에 2,000불인데 예 아, 밥은 주나요 혹시 아 주겠죠 예 네 8인 테이블, 2,000불. 예, 2,000불이라고 하죠? 네. 예. 예. 친구들 모아서. 와. 6개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시죠. 예. 같이 사진 한 장 찍으면 그래도 뭐. 아, 사진은 찍어주나요?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 진짜 행사만 하고 딱 갈까봐, 혹시. 아, 워낙 바쁘신 아, 분이. 그래도. 큰 토론토도 아니고 이 소도시까지 이렇게 먼 걸음 어려운 걸음 해주는데 그 자기 스피치만 끝내고 도망가듯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엘바 씨는 앞으로 뭐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는 못 보겠지만 반발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좀 예. 그렇겠죠. 그래도 있으니까. 그 외에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네,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다크 타워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 스티븐 킹 소설의 원작인 다크 타워에도 나오고 네. 프로메테우스에서도 나왔는데 뭐 그 영화에서는 죽었으니까 아, 속편에서는 못 나오겠죠. 혹시 예. 모르죠, 뭐 다시 사. 예.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이번 주에? 런던에서 정말 질 나쁜 모기가 발견되었다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뭐 어떤 종류예요? 지카는 아니고요. 보니까. 네. 네. 처음 들어본 거예요, 사실 저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모기가 그 런던 남부에 이제 이런 질병 관리 센터에서 모기 채취하는 이제 그런 그 덫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 걸려든 모기를 잡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 해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캠핑 다녀와서 모기에 좀 뜯기긴 했는데 네. 예, 오, 뭐. 의심 한번 해, 조심해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근데 뭐, 면역력이 괜찮으면, 네. 성인들 같은 경우는 별 증상 없이 넘어간다고 해서, 좀 다행이고, 근데 좀 어리거나, 아이들 좀 조심하죠. 예, 모기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또 캠핑 가시니까 캠핑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뭐 버거푸드 잘 뿌리고. 네.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저희 집 근처에는 모기가 없어요. 예, 없죠. 네. 집 근데 집 옆에 그 숲이 있어서 거기 가면 또 모기가 있어요. 근데 아, 거기는. 예. 근데 저희 집엔 모기가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 너무 신기해요, 그게. 아니, 먼 거리도 아니고 바로 옆인데, 예. 거기는 모기가 엄청 많은데, 왜 저희 집엔 모기가 없을까요? 그럴게요. 그쪽이 또 습지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서식하기 좋은데.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에요, 지금도. 근데 진짜 모기가 없, 저는 집에,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만 생활하면은, 모기를 물리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집 근처에서는. 모기한테 물려본 적이.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숲이 서식지라고 해서 서식지를 많이 일부러 벗어나는 성향이 있나요? 좀 아니 왜냐면 몰라서. 서울은 예. 아파트촌인데도 모기가 많잖아요. 아, 네. 아니 예 그런데 저는 여기 바로 옆이 이렇게 습한 곳이 있는데도 모기가 예. 저희 집에 없는 게 좀 너무 신기해요. 특히나 올 여름은 좀 습했잖아요 작년 예. 예년보다 훨씬. 예. 저는 런던에서 지금 이게 두 번째 여름인데 저는 런던이 그래서 되게 습한 줄 알았는데 예. 주말에 토론토 갔다 왔는데 토론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지역 차가 아니고 올해가 유난히 예년보다 되게 습한 여름이구나 후덥지근한 여름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네. 이렇게 습하고 후덥지근한데도 모기가 없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집에 집 근처에 모기는 없는데 네. 오소리나 너구리는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 아, 그런 동물들이야, 뭐, 많죠. 그니까, 쓰레기 내놓는 날에, 다음날, 예. 나가보면 음식물 쓰레기 있는 봉지 다 뜯겨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저녁에 안 버리고 항상 아침에 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저녁에 버렸더니, 예. 진짜 예. 아침에 보니까 봉지 다 뜯어져 있고, 예.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철에는 얼리고요. 그럼 얼음을 내놓나요? 혹시? 언체로. 아, 진짜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간 아, 봉지는 두 겹으로 쌉니다 무조건 아. 냄새가 안 나게. 근데 좀 불편하죠 그렇게. 그렇다고 그 플라스틱 통으로 써서 내놓는 집도 많잖아요. 네. 큰 통으로. 근데 그러면 저는 저희도 한 번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 예. 그러면 또 이제 수거하시는 분이 힘들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도. 예.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봉지로 내놓는데 대신에 저희는 저녁에 내놨더니 되게 안 좋아서. 예. 왜냐하면 걔네가 막 봉지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여기저기 막 흐트러놓고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아침에 내놓는 걸로. 예, 그게 제일 좋겠네요. 근데 아침에 또. 예, 늦잠 자면 근데. 예, 힘들어요. 워낙 일찍 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쓰레기가. 조금만 늦으면 놓치니까요. 예. 요즘 뭐, 리우 올림픽 그 열기 실감이 잘 안 나죠? 진짜 저는 한국 축구 빼놓고는 경기를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관심 있게 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뭐 메달 순위가 내가 누가 1인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는 네. 한국도 지금 10위권을 벗어났더라고요. 그거는 봤는데 예. 네. 10위권은 워낙 기대했던 국위 종목에서 좀 아쉽게 탈락을 하니까 뭐 앞으로 남은 종목도 이제 뭐 좀 비인기 종목들이고 그걸 다 떠나서 캐나다야 워낙 동계올림픽 빼고 하계에서는 네. 그렇게 두각을 보이는 나라는 아니니까 네. 그래도 요즘에는 좀 선전을 하더라고요. 100m 그 스프린트 그런 거 캐나다에서 세계 2, 3위 정도 드는 선수가 있다는 거는 뭐 향후 뭐 앞으로 뭐 올림픽 뭐, 한 두어 번은 더 뛸 만한 그 젊은 선수가 지금, 뭐, 마라톤과 함께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00m 달리기. 100m에서 우사인 볼트는 거의 넘사벽이고, 그 사람 다음으로 네. 거의 뭐 2, 3위권에서 계속 있는 그 젊은 친구가 캐나다에서 나왔다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세계 선수권 대회도 많을 거고, 네. 우사인 볼트야 이제 뭐 더 이상 올림픽에 못 나오겠죠. 나이도 그렇고 지금 기량도 지금 좀 하락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넘사벽이잖아요. 요즘 워낙 돈을 잘 버는 거에 비해서 이제 육상 발전을 위해서 기여가 거의 없다고 지금 많이 까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우사인 볼트가. 아, 그래요? 자기 좀 스타성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많이 얻었는데 그걸 좀 어떻게 환원을 해서 육상계 쪽으로 환원을 네. 해서 좀 발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비판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재밌던 게 그 우사인 볼트 엄마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예.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결혼 빨리 결혼해서 아. 결혼해서 살림 차리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고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은 그 정도의 뭐 자메이카에서는 거의 재벌급일 텐데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웬만한 그 미국의 그 연예계 그쪽에서 신부감을 좀 알아보지 않을까. 아.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짤방을 봤는데 인터넷에서 이게 조작된 짤은 아니에요. 그냥 뭔데요? 언제 올림픽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100m인지 200m인지 아무튼 그 스프린트 경기에서 카메라가 한때는 네. 그 카메라맨이 이구서 네, 네, 같이 네, 옆에 네. 측면에서 뛰어가면서 찍었거든요, 네. 옆을. 근데 네. 못 따라가죠, 네. 선수들은. 못 따라가죠. 네. 지금이야 뭐 그렇게 사람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 기계로, 예, 기계로 하니까 네. 괜찮은데 그게 없었을 때는 카메라맨이 직접 뛰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짤이 좀 오래된 것 같네요. 근데 그 단거리 선수가 뛰고 있는데 그 옆에서 카메라맨이 그것도 날렵하게 생긴 카메라맨도 아니고 덩치가 있는 카메라맨이 네. 막 옆에서 쫓아가면서 찍는데 뒤쳐지질 않는 거예요. 카메라를 그러니까 들고 뛰는데 그 스프린터가 결승선에 거의 다 와서 카메라맨이 자기랑 같이 뛰는 걸 보고서 카메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걸 카메라에 제가 찍은 거예요. 그 놀라는 얼굴을 그게 짤로 컴퓨터에서 작업하면서 좀 봤는데 그거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근데 정말 빨리 뛰. 혹시 그 나눠서 뛴 거 아닐까요, 구간별로? 글쎄요, 그 선수가 카메라맨이 자기 쫓아온 거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카메라가 딱 담고 있는데 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짤이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아, 오늘 들은 소식인데 런던 펜셔 컬리지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등록을 꽤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워낙 그 런던의 펜셔 컬리지는 좀 그런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학부모가 그 학교 등록하면 아이들은 무료로 국립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좀 조건이 이제 토론토보다는 훨씬 여기가 좀 좋죠. 예. 토론토는 ESL은 안 쳐주는데 여긴 ESL부터 쳐주니까. 정말로 형편이 괜찮아서 사립학교에 보내는 경우 빼고는 이게 애가 한 두세 명만 돼도 학교 보낸다고 하면 학비가 장난이 아닌데. 그럼요. 한 달에 몇백만 원 기본이니까. 부모가 학교에 다니면서 뭐 ESL이든 뭐든 등록을 해서 다니면 자녀가 이제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 네. 한국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정보 아닌가요? 그럼요. 정말 예. 돈이 얼마가 세이브 되는 건가요? 어마어마한데 거기다 집에서 애가 서너 명씩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집이라면 뭐 그런 경우 아이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걸 악용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악용 부모도 뭐 보면 뭐 영어를 배우든 뭘 하든 네. 자기 뭐 애들 학교 보내놓고 ESL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고 가고 아니면 뭐 다른 코스들도 많으니까 네. 본인 이제 적성에 맞춰서 뭐 부모들한테도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단순히 아이들 학 면제를 위해서 뭐 아무리 그게 주 목적이라고 해도 본인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또 젊은 부모들이잖아요. 요즘에 애들이 한 뭐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 되면 뭐 기껏해야 뭐 한 40대, 한 초중반일 텐데, 부모들은. 아직 머리가 녹슬지 않았을 때. 제가 제빵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재밌는 코스도 많더라고요, 펜션에서. 지난주에 그 드론. 소개해드린 것처럼 찾아보면 재밌는 것도 많고 해서. 네, 펜션 퀄리티가 되게 큰 학교더라고요, 보니까, 알아보니까. 예. 예, 그냥 작은 커뮤니티 퀄리티가 아니고. 한국분들 요새 확 많이 늘었다는 게 체감이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뭐 네. 작년에 왔고, 런던에. 예. 그리고 왔을 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예. 그 중국 마트 있는 그 근처로 가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통틀어서 그냥 아시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체감이 되는 게, 뭐 한국 식품점이나 중국 마트나 이런 데야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네. 자주 들락거리는 데니까 네. 당연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일반적으로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 예, 무슨 뭐 행사가 많죠. 있거나 그러면 가면 한국 사람 되게 많죠. 정말 많아요. 예. 그거 보면 이게 정말 몇 년 전과 확 달라진 체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몇 년 전이랑 비교하면 그렇겠네요. 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을 때 많이들 좀 오시라고요?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좀 왜냐하면은 방침이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또 워낙 급격히 네. 변화가 생기니까 뭐 이민 정책 바뀌듯이 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참고로 이게 지금 이런 정책이 그 캐나다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각 도시별로 교육청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 교육청에서 이거를 주관하는 거라서 예. 그래서 토론토랑 런던이 또 조건이 이렇게 다른 거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토론토도 좀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토론토도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좀 해줬는데 점점점 예.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예산이 뭐 문제가 됐든지 이래서 이제 조건을 조금씩 까다롭게 해서 지금 이제 까다롭게 된 거고 네. 런던은 아직까지 그 정도로 그렇게 까다롭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학비라도 이렇게 면제가 되면 한국에서 자녀들 유학 보내신 그런 기러기 아버지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이번 주는 그 벤허 리메이크인데요. 벤허 그 리메이크 말고 오리지널 보셨나요? 옛날에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을 쫙 본 기억은 없지만 네. 워낙 그 유명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정도 클래스의 영화가 아니라 명화죠. 이런 네, 건? 명화 극장에서 본 것 예.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정도 클래스의 명화는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워낙 리메이크 붐이잖아요, 요즘. 아, 리메이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요? 네. 아, 사실 저도 그게 우려가 돼요. 과연 예전 같은 그런. 물론 이제 지금 기술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화면이야 뭐, 때깔나게 만들 수 있겠지만. 네. 과연 그 옛날 같은 그런 감동을 같이 받을 수,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이제 더 이상 없어서 아이디어 고갈 때문에 자꾸 리메이크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냥 좀 이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저는 보진 않았지만 네. 뭐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우리가 그 젊은 날에 굉장히 열광했던 홍콩의 영웅본색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네. 뭐 송승헌 이렇게 주연으로 또 리메이크 된 적 있잖아요. 무적자라고 몇 년 아, 그래요? 전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제 그런 거죠. 왜 괜히 건드려서. 그러니까 왜 리메이크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워낙 좋은 영화고. 그럼요. 조금 업데이트 시켜서 좀 스타일리시하게 하면 일단 근데, 흥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리메이크는. 하다못해 로보캅 리메이크 한 것도 너무나 엉망이었는데. 아, 전 안 봤어요. 명화를 이 배너 같은 어쩔 수 없이 추천을 하긴 했는데 워낙 이번 주에 볼 게 없다 보니까. 근데 개봉했나요? 아, 예, 이번 주에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런 거예요. 제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했던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네. 거의 뭐 폭스사를 거의 그 파산에 몰아넣을 뻔했던 그 전설적인 폭망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되게 좋아요 저는. 근데 엄청 길고 뭐 근데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처리할 그 바다의 해상 그 전쟁 씬이라든지 아니면 그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그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세트 그걸 네. 다 실물 크기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그렇게 그 웅장함이 그게 실사로 그냥 촬영해 놓은 거랑 그 컴퓨터로 구현해 해 놓은 거랑 그 스케일의 웅장함이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50년대에 나왔던 네. 배너의 그 전차 씬. 뭐, 거의 뭐 그거는 아무리 리메이크를 잘한다고 해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근데 이 러시아 출신의 이 감독이 원티드를 만든 감독이거든요. SF 공상 뭐 액션 하여튼 뭐 이런 블록버스터 만드는 네. 감독이 네. 이런 에픽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정말 그래픽으로 떡칠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근데 이 전차 씬만큼은 네. CG를 안 넣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CG를 넣지 오리지널이 워낙 잘 돼서 근데 아무튼 뭐 배너는 그 이름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큰 기대는 안 하는데 보고는 싶은데 또 한 가지 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오리지널 배너가 정말 저는 뭐 제가 뭐 정말 애정하는 뭐 탑10 영화 중에 하나 이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도 제가 그 오리지널 배너를 꽤 인상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거기서 예수 배우가 있잖아. 예수로 나오는 배우. 네. 얼굴이 안 나와요. 그냥 뭐 발만 나오고 뒷모습만 나오고 지나가는 일부러 그렇게 우와. 연출을 했죠. 편집을 네. 일부러 그렇게. 왜냐하면은 좀 신비한 그런 네, 걸 네. 하려고 배너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예수의 얼굴이 안 나와요. 뭐 뒷모습만 나오고 신체 일부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신비 그 당시에 그걸 다 생각을 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렇게 했는데 네.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다 나오더라고요. 아주 아주 그냥 아,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리메이크 배너에 나오는 그 예수 역을 맡은 그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혹시 300 보셨어요? 300? 300 유명한 영화잖아요. 예, 유명한 네. 영화죠. 거기서 자기가 관대하다고 했던 그, 네. 그 캐릭터 아시죠? 네. 그 아, 진짜요? 예. 진짜요? 우와. 그 사람 대머리 아니에요? 잠깐 아... 아닌가? 아, 모르겠네요. 아,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었죠? 네. 뭐 머리를 밀고 나왔는지 네.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 배우, 좀 오늘 처음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 배우구나. 아. 언뜻 봐서는 잘 매치가 안 되는데. 언뜻 생각해서 그쵸 예 야 궁금하네요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요 설마 이거 그 오리지널처럼 중간에 쉬는 시간 주고서 아, 극장에서요? 그건 아니겠죠 아 최근에 그 아, 여기도 혹시 그렇게 하나요? 여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 있나요 영화? 헤이트풀 에잇이 그렇지 않았나요? 저 소문만 들었어요 그 퀸틴 타란티노 영화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 헤이트풀 에이시가 예 거기서 뭐, 그것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쉬는 시간이 있는 영화를 본 기억이 언제냐면 예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옛날 예, 알아요. 영화예요. 예, 좋아하는데 그게 있었나요? 중간에? 그, 저는 그때 한국에서 봤는데 아, 예. 그때가 지금같이 한국에 CGV가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예, 그때만 해도. 단관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 뭐 충무로에 있는 중앙극장인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예. 좀 길게 했죠. 절반까지, 예. 그게 영화 길잖아요. 그래서 예. 중간까지 하고 쉬고 또 봤고 그거 그 이후로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뭐 사실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도 엄청 긴 영화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쉬는 시간 없이 다 봤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딱 그때가 저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있는 아, 것 같은데 그게 쉬는 시간이 있었구나 한국에서는. 근데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앤서니 민겔라 감독이죠. 그 감독이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트리비아 하나를 알려드리면 네. 그 네. 원작 소설 네. 혹시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원래. 네. 마이클 온다치가 썼는데 네. 그 마이클 온다치가 캐나다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와 몰랐네요. 어 근데 의외네요. 그렇죠. 캐나다 사람이. 그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영화의 내용이나 영화 그런. 아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인구는 네. 적은데 비해서 인물들이 꽤 배출이 된 것 같아요. 캐나다가요? 예. 아 그러네요. 유명한 작가들도 많고. 예. 유명한 올림픽 선수도 있고.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아 2부 소개하죠. 네. 2부는 어떤 내용인가? 예.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그 고전의 황 사장님께서 그 낚시 많이 하세요. 캐나다에서 교민으로 살아가면서 거의 뭐 골프와 더불어서 거의 뭐 2대 레저 네. 및 스포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낚시인데 네. 전 개인적으로 골프랑 친하지도 않고 낚시도 잘 몰라요. 근데 메이저 2대 예. 두 레저를 다 안 하시네요. 예. 근데 또 우연치 않게 황 사장님께서 낚시 거의 뭐 마니아의 전문가이셔서 지난주에 이렇게 모시고 말씀 나눠보면서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다 생각이 돼서 네. 낚시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캐나다에 여행을 오시던 뭐 아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뭐 다녀가시던 아니면 뭐 살려고 이민을 오시던 간에 골프와 더불어 캐나다에서 정말 취미 붙이시면 네. 이 중독성이 엄청나다는 낚시에 대해서. 네, 저도 어릴 때 낚시 뭐 아버지 따라서 몇 번 다녀봤는데. 예. 그 어렸을 때도 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찌 탁 들여놓고 예. 앉아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 근데 그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한국과 낚시가 저는 낚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좀 차이가 많고 네. 알아야 될 것들도 많고 네, 그렇더라고요. 뭐 면허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뭐가 어떤 게 허락이 되고 어떤 네. 게 안 되고 어떤 네. 게 불법이고 이게 이런 것들 네. 저처럼 초보인 경우는 이게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도 한번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봤고요. 뭐 좋은 명당 자리라든지 그것도 네. 런던에서 런던 금교회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좀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아직은 이게 기회가 안 돼서 못 해보신 분들 이번에 취미를 붙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부분만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보노와 사이너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